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죠. 그저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요. 참 신기한 이 느낌 세상이 가득 뭐랄까 푸르른 느낌. Miracle, it's a miracle. 그대는 나의 miracle. 날 사랑해. 넌 상상 못할 만큼 Miracle, it's a miracle. 그대는 나의 시간은